국가과학원이 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가치 있는 과학연구 성과들을 이룩했습니다. 이곳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50kW 풍력발전기를 만들어 설치한 것을 비롯해서 올해에 582억 원의 과학연구 성과들을 현실에 도입했습니다.